버티는 거야. 어차피 떠나면 상처 두성이 채로 미워하게 될걸. 끝장을 보기 전 끝낼 순 없어. 이 아픔을 기다린 것처럼 아마 다 잠깐일지도 몰라. 우리 무얼 찾아서 헤매는 걸까. But I don't care. Do it over and over. 내 세상 속에 너만 있으면 돼. We are the lost girls. 몰라.